같은 하루 끝에 이렇다 변함없는 일상 탄세. 일탈하고 싶은 나인가 봐. 아니 그런 날인가 봐. Oh yeah. 어제와 다를 게 없던 길이 영화에서 나보단 거긴 뭐지. 베니스 샹젤리제 거리 그래 거기 같아. 어? 오늘 밤은 Friday night 모든 게 자유로운 밤이야. 연인들 사이로 눈에 띈 너를 향해 달려. 우후. 이 시간이 지나 곧 잊혀질 별빛 그 속에 가장 빛나는 불빛 내 맘은 우아 브룸 브룸 브룸 너에게 우아 브룸 브룸 브룸 출발을 알린 무색의 불빛 빨갛게 번진 질주의 눈빛 내 맘은 우아 브룸 브룸 브룸 너에게 우아 브룸 브룸 브룸 매일매일 같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대화들만 오고 갈 때 눈과 귀와 맘은 다른 노래 오늘 같은 날은 그래 화려한 내온사인 늘어 꽉찬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밤 자극이 좀 필요한 밤 Baby I'm so fly 너를 닮은 Friday night 모든 게 자유로운 밤이야 시간 틈 사이로 널 쫓아 있는 힘껏 달려 가장 빛나는 불빛 내 맘은 우우 브룸 브룸 브룸 너에게 우우 브룸 브룸 브룸 출발을 알린 원색의 불빛 빨갛게 번진 질주의 눈빛 내 맘은 우우 브룸 브룸 브룸 너에게 우우 브룸 브룸 브룸 Oh sweet